반방 씨, 이번 달 월세 내는 날이 지났는데 언제 줄 수 있어요? 죄송해요, 아주머니. 이번 달 월급을 아직 못 받았어요. 월급을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알았어요. 다음부터는 집세 내는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.